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의 향취 풍기는 흥겨운 노래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터장의 노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김치 깍두기 노래. 김치 깍두기만 참 좋으시다. 깍두기 맛 참 좋시다. 좋지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꽃놀이. 이리 마이 괜찮지 굿마이 굿마이 굿마이 상사 굿마이 괜찮지 굿마이 괜찮지 굿마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쾌지나 칭칭나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